전당에야 저극당 조직들, 서만의 화력중대의 진군 보성을 장엄하게 울리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제1차 전당 조업당 위원장 대회가 폐막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투쟁 행로에서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2월 25일 폐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께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종일 주의화하고 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대회의 3.1 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해 평양체육관에 나오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지도 밑에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우리 당의 저급당 중시 사상을 피끄는 심장마다에 조합받고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전체 대회 참가자들의 억측불변의 신념과 혁명적 의지가 세차게 분출되는 소개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재령군 삼지강리당 위원장 리주남, 사리원시 인민보안부 정치부장 빈문복,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저급당 위원장 김현철, 평양애육원 저급당 위원장 김만옥, 원산구두공장 저급당 위원장 전명화, 량책비아린공장 저급당 위원장 박인철 등이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 방식으로 혁명적 탕풍으로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당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밝혀주시고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당의 기본 전투단위인 저급당 조직들을 강화해 나갈 때 전당이 강화되고 혁명협의 승리를 이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더 굳게 사기안게 되었다고 그들은 일치하게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짜고 들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언과 당정책 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재령군 삼지강리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가슴 속에 자기 고장에 오려있는 당의 용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당 결정에 반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대형 모자이크 벽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의 심장마다의 그리움의 불길, 결사관출의 불길이 화라산같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저급당 조직들이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을 받들어 청년농민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청년교양의 품을 들임으로써 새 세대들을 자기 단위의 충실성의 전통을 이어나갈 믿음직한 여건, 백두산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옥색에 키워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강조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인민적 시책들이 누구에게나 뜨겁게 미치도록 하는데 당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음으로써 어머니 당에 드리는 고마움의 노래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친부모의 정을 기울이는 어머니가 되자면 당 조직이 교양원들의 어머니 꼬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평양애육원 초급당 위원회의 사업 성과는 참가자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한 교양원을 끝까지 이끌어 원아들로부터 엄마라고 정답게 불리워지게 하고 처녀 어머니 일지를 만들어 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바치는 자기들의 진종을 새겨보도록 한 것 등 실정에 맞는 참신한 사업 방법들을 구현하여 당의 후대 사랑을 꽃피우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문수물놀이장관리소 저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은종이 인민들에게 더 뜨겁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저급당위원회의 주체적 협의를 통하여 풀어나갔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갔습니다. 정업원들을 당의 인민관을 체제로 한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긍정을 통한 교양방법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원산 구두공장 조업당위원회에서는 매봉산 구두를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 때 대한 경려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저급당위원회 위원들이 매일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매월 군중합평회도 조직하여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도안을 내놓도록 정치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오늘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언과 당의 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주이고 그 관철회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킬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전리를 더욱 심장 깊이 새겨놨습니다. 대회에서는 일부 기충당 조직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편향들이 비판되었으며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데 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원칙을 어기고 행정대행을 하면서 독단과 전행을 부렸으며 당의 혁명적 군중 노선을 위반한 교람들이 엄중하게 비판되었습니다. 비판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인민에 대한 복무 관점을 바로 세우지 않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존엄 높은 권위에 손상을 주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모든 당일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체질화하고 인생관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본태와 영도 방법이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 때 대하여 강조되었습니다. 토론들을 통하여 모든 참가자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위한 자기들의 사업 과정을 당적 양심과 당적 원칙에서 심중히 돌이켜보았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 밑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저급당 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뿐만 아니라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결함들이 깊이 있게 분석 총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진지하게 도의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주청명리업 수행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의 야전지휘관들인 초급당 위원장들의 대회를 마련해준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저급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전당과 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서 결론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강령적 지침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내며 대회 참가자들은 주청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저급당 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할 직접적 담당자라는 무한한 용의와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 역사적인 결론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고룩하신 존엄과 업적으로 빛나는 우리 당을 혈기왕성하고 전투력이 강한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불멸의 태강을 마련해 주신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령도 따라 추청령 여부를 끝까지 완성하자의 구호를 우렁차게 외치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치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셨습니다. 대회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노래 조합으로 끝났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전당적인 첫 대회로 소집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앞당겨 나가는 데서 역사적인 리정표를 마련한 의깊은 대회합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는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주청령 여비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폭풍치어 나아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을 적극 고무 추동한 혁명적 총진군 대회로 우리 당 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지게 될 것입니다.